안녕하세요. 8월에 만나는 그 노래가 있었지. 당신의 친구입니다. 그 노래가 있었지.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좋아했던 노래들의 가사를 들어보고 흥얼거리면 절로 옛 추억이 떠올리게 되는 시간입니다. 추억의 동행 그 노래가 있었지. 성경수입니다. 오늘은 변화의 글쓰기라는 강좌에서 만난 이들의 신청곡을 받아서 꾸며보았습니다. 오랜만에 하나의 주제로 만나 토요일이면 강의도 듣고 글도 쓰고 책도 읽고 서로의 생각도 주고받을 수 있는 행복한 동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곡도 다양해졌습니다. 좋아하는 노래에 세대 차이가 있는 8월의 추억의 동행 그 노래가 있었지 시작합니다. 첫 번째 곡은 글도 잘 쓰고 말도 잘하는 윤재영 님이 우울한 날, 비 오는 날 들으면 좋아요 라고 신청해 주신 비스트의 비가 오는 날엔입니다. 비가 오는 날엔 세상이 어두워지고 조용히 비가 내리면 여전히 그대로 오늘도 어김없이 난 벗어나질 못하네 너의 생각 안에서 이제 끝이라는 걸 알지만 미련이란 걸 알지만 이제 아닌 걸 알지만 그까지 자존심에 널 잡지 못했던 내가 조금 아쉬울 뿐이니까 비가 오는 날엔 나를 찾아와 밤을 새워 괴롭히다 비가 그쳐가면 너도 따라서 서서히 조금씩 그쳐가겠지. 취했나 봐. 그만 마셔야 될 것 같아. 비가 떨어지니까 나도 떨어질 것 같아. 네가 보고 싶다거나 그런 건 아니야. 다만 우리가 가진 시간이 좀 날카로울 뿐. 네가 참 좋아했었던 이런 날이면 아직 너무 생생한 기억을 꺼내놓고 추억이란 덫에 일부러 발을 들여놔 벗어나려고 발버둥조차 치지 않아. 이제 너를 다 지원했지만 모두 다 비워냈지만 또다시 비가 내리면 힘들게 숨겨왔던 너의 모든 기억들이 다시 돌아와 널 찾나 봐. 비가 오는 날엔 나를 찾아와 밤을 새워 괴롭히다. 비가 그쳐가면 너도 따라서 서서히 조금씩 그쳐가겠지. 너에게로 이젠 돌아갈 길은 없지만 지금 행복한 너를 보며 난 그래도 웃어볼게. 널 잡을 수 있었던 힘이 내겐 없었으니까. 비가 오는 날엔 나를 찾아와 밤을 새워 괴롭히다. 비가 그쳐가면 너도 따라서 서서히 조금씩 그쳐가겠지.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제서야 나도 그치겠지. 비가 내리면 여전히 그대로 오늘도 어김없이 난 벗어나질 못하네 너의 생각 안에서 이제 끝이라는 걸 알지만 미련이란 걸 알지만 그쳐가면 너도 따라 취했나 봐 그만 마셔야 될 것 같아 비가 떨어지니까 나도 떨어질 것 같아 뭐 네가 보고 싶다거나 그런 건 아니야 다만 네가 가진 시간이 좀 날카롭고 네가 참 좋아했었던 이런 날이면 아직 너무 생생한 기억을 꺼내놓고 추억이 난 덫에 입으로 말을 들여놔 벗어나려고 발버둥 뒤처치잖아 이제 너를 다 지워냈지만 모두 다 비워냈지만 또 다시 비가 내리면 힘들게 숨겨놨던 너의 모든 기억들이 다시 돌아와 널 찾나봐 비가 오는 날엔 나를 찾아와 밤을 새워 그쳐가겠지 끝나버린 걸 이제와 어쩌겠어 뒤늦게 후회나는 것이 더 떨어진 놈처럼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제서야 나도 그치겠지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제서야 나도 그치겠지 비가 그쳐가면 너도 따라서 서서히 조금씩 그쳐가겠지.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네, 와닿는 글입니다. 누군가의 추억으로 가끔 때로는 문득 아파올 때가 있지요. 비가 항상 오는 것처럼 그렇게 추억도 항상 반복되겠지요. 그 반복은 또한 아픔을 툴툴 털어버리게 하는 힘도 주겠지요. 네, 아련한 추억으로 남아질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곡은 예쁘고 호기심 많은 여승현님의 신청곡입니다. 토이의 좋은 사람인데요. 이 노래를 들으면 매일매일이 궁금했고 호기심 가득했던 그녀의 20대. 성숙하지는 못했지만 순수하고 풋풋한 그때가 참 좋았다고 합니다. 상쾌해지고 기분 좋아지는 목소리와 자신도 모르게 크크크 웃게 되는 가사가 떠오른다고 합니다. 어느 부분의 가사일까요? 좋은 사람, 토이. 오늘은 무슨 일인 거니? 울었던 얼굴 같은 걸. 그가 너의 마음을 아프게 했니? 나에겐 세상 제일 소중한 너인데 자판기 커피를 내밀어 그 속에 감춰온 내 마음을 담아 고마워. 오빠는 너무 좋은 사람이야. 그 한마디에 난 웃을 뿐. 혹시 넌 기억하고 있을까? 내 친구 학교 앞에 놀러 왔던 날 우리들 연인 같다 장난쳤을 때 넌 웃었고 난 밤 지새웠지. 네가 웃으면 나도 좋아. 넌 장난이라 해도. 널 기다렸던 날, 널 보고 싶었던 밤. 내겐 벅찬 행복 가득한데. 나는 혼자여도 괜찮아. 널 볼 수만 있다면. 늘 너의 뒤에서 늘 널 바라보는 그게 내가 가진 몫인 것만 같아. 친구들 지겹다 말하지. 늘 같은 노래를 부르는 나에게 하지만 그게 바로 내 마음인 걸 그대 먼 곳만 보내요 혹시 넌 그날 내 마음을 알까? 우리를 아는 친구 모두 모인 밤 술 취한 널 데리러 온 그를 내게 인사시켰던 나의 생일날. 네가 좋으면 나도 좋아. 네 옆에 그를 보며 나와 너무 다른 난 초라해지는 그에게 널 부탁한다는 말밖에, 널 울리는 사람과 위로밖에 못하는 나. 네가 웃으면 나도 좋아. 넌 장난이라 해도. 널 기다렸던 날, 널 보고 싶던 밤, 내게 벅찬 행복 가득한데 나는 혼자여도 괜찮아. 널 볼 수만 있다면. 난 널 너의 뒤에서 늘 널 바라보는 그게 내가 가진 몫인 것만 같아. 장난쳤을 때 넌 웃었고 난 밤지 세웠지. 네가 웃으면 나도 좋아. 넌 장난이라 해도 널 기다렸던 날, 널 보고 싶던 밤, 내겐 벅찬해 꼭 가득한데 나는 혼자여도 괜찮아. 나의 생일날 네가 좋으면 나도 좋아. 네 옆에 그를 보며 나와 너무 다른 난 초라해지는 그에게 널 부탁한다는 말밖에. 사람과 위로밖에 못하. 자판기 커피를 내밀어 그 속에 감춰온 내 마음을 담아 네가 좋으면 나도 좋아. 나에겐 세상 제일 소중한 너인데. 아, 참 듣기만 해도 좋은 사람의 사랑이 느껴지시죠? 네, 오늘은 자판기 커피 누군가에게 내밀고 싶어집니다. 네, 이번에 들으실 곡은 글쓰기를 글쓰기 강좌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글들을 여성신문의 연재로 실리게 하고 또 작가들이 하는 북콘서트의 주인공으로도 경험하게 해주고 더 나아가 온라인 출판과 책 출판으로까지 한 단계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도록 무진장 애써주신 오진방님의 신청곡 김성호의 회상입니다. 회상. 바람이 몹시 불던 날이었지. 그녀는 조그만 손을 흔들고 어색한 미소를 지으면서 나의 눈을 보았지. 하지만 붙잡을 수는 없었어. 지금은 후회를 하고 있지만 멀어져가는 뒷모습 보면서 두려움도 느꼈지. 나는 가슴 아팠어. 때로는 눈물도 흘렸지. 이제는 혼자라고 느낄 때 보고 싶은 마음 한이 없지만 찢어진 사진 한 장 남질 않았네. 그녀는 울면서 갔지만 내 맘도 편하지 않았어. 그때는 너무나 어렸었기에 그녀의 소중함을 알지 못했네.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 그녀와 함께 했던 시간들은 한두 번 원망도 했었지만 좋은 사람이었어. 하지만 꼭 그렇진 않아. 너무 내 마음을 아프게 했지. 서로 말없이 걷기도 했지만 좋은 기억이었어. 너무 아쉬웠었어. 때로는 눈물도 흘렸지. 이제는 혼자라고 느낄 때 보고 싶은 마음 한이 없지만 찢어진 사진 한 장 남지 않았네. 바람이 몹시 불던 날이었지. 그녀는 조그만 손을 흔들고 어색한 미소를 지으면서 나의 눈을 보았지. 하지만 붙잡을 수는 없었어. 지금은 후회를 하고 있지만 멀어져가는 뒷모습 보면서 두려움도 느꼈지. 나는 가슴 아팠어. 때로는 눈물도 흘렸지. 이제는 혼자라고 느낄 때 보고 싶은 마음 한이 없지만 찢어진 사진 한 장 남질 않았네. 그녀는 울면서 갔지만 내 맘도 편하고 다시 걷기도 했지만 좋은 기억이었어. 너무 아쉬웠었어. 때로는 눈물도 흘렸지. 이제는 혼자라고 느낄 때 보고 싶은 마음 한이 없지만 찢어진 사진 한 장 남질 않았네. 그녀는 울면서 갔지만 내 맘도 변하지는 않았어. 그때는 너 작년인가요? 이동진의 빨간 책방이라는 카페에서 새로운 카페 문화에 두리번거리다 이 음악을 30년 만에 들었습니다. 아, 30년 동안 나는 이 노래와 20살 나의 첫사랑과 모두 풋풋한 감정들을 잊고 살았더군요. 아니, 잊으려고 애를 썼던 것도 같습니다. 나에게도 잊지 못할 첫사랑과 애틋한 노래가 있었는데 무엇이 바빠 노래도 잊고 살았을까요? 아니, 그 시대의 추억들은 어떻게 그렇게 꽁꽁 숨어있던 것일까요? 아무에게도 화자되지 않은 노래, 그리고 누구에게도 기억되지 못한 나의 젊은 시절, 내 기억을 사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은 이 노래를 추억하듯 내 젊은 시절 아픈 사랑을 이제 마음껏 기억해볼까 해요. 싱글인데 안 될 거 없겠죠? 네, 가사 한 부분에 그녀는 울면서 갔지만 내 맘도 편하지는 않았어. 그때는 너무나 어렸었기에 그녀의 소중함을 알지 못했네. 네, 이 가사 요즘 사람들 이해할지 모르겠어요. 찌질하게 울면서 헤어졌던 그 시절, 쿨하게 헤어질 수 없었던 그 시절이 너무 그립습니다. 네, 오진방님의 추억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저의 추억 속의 신청곡입니다. 수요일에는 빨간 장미를 다섯 손가락의 노래입니다. 수요일에는 빨간 장미를 그녀에게 안겨주고파. 흰 옷을 입은 천사와 같이 아름다운 그녀에게 주고 싶네. 슬퍼 보이는 오늘 밤에는 아름다운 꿈을 꾸고파. 깊은 잠 못 이루던 내 마음을 그녀에게 주고 싶네. 한 송이 어떨까? 왠지 외로워 보이겠지? 한 다발은 어떨까? 왠지 무거워 보일 거야. 시린 그대 눈물 씻어주고픈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슬픈 영화에서처럼 비 내리는 거리에서 무거운 코트깃을 올려 세우며 비 오는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수요일에는 빨간 장미를 그녀에게 안겨주고파 흰 옷을 입은 천사와 같이 아름다운 그녀에게 주고 싶네 깊은 밤에도 잠 못 이루던 내 마음을 그녀에게 주고 싶네 한 송이는 어떨까 왠지 외로워 보이겠지 한 다발은 어떨까 왠지 무거워 보일 거야 시린 그대 눈물 씻어주고픈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슬픈 영화에서처럼 비 내리는 거리에서 유럽 배낭여행 가기 전날 안국동의 벤치에서 우리는 만났습니다. 각자 보고 있던 책에서 눈을 떼고 우연히 인사를 나누다가 각자 경험한 추억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는 막 군 제대를 한 후였기에 또 저는 회사 생활을 막 끝낸 후였기에 서로의 이야기는 새벽녘까지 이어졌습니다. 다음 날 배낭을 메고 설레임으로 집을 나서니 그는 벌써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공항으로 가다 잠시 노래방에 들렀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열창한 노래가 바로 수요일엔 빨간 장미 이 노래였습니다. 깜짝 놀란 만큼 그는 노래를 멋지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듣기만 하면 영화 같은 그날의 회상으로 행복해집니다. 네, 다음 곡은 조용필이 노래합니다.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나는 떠날 때부터 다시 돌아올 걸 알았지. 눈에 익은 이 자리 편히 쉴 수 있는 곳. 많은 것을 찾아서 멀리만 떠났지. 난 어디서 있었는지. 하늘 높이 날아서 별을 안고 싶어. 소중한 건 모두 잊고 산 건 아니었나.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그대 그늘에서 지친 마음 아물게 해. 소중한 건 옆에 있다고 먼 길 떠나려는 사람에게 말했으면. 너를 보낼 때부터 다시 돌아올 걸 알았지. 손에 익은 물건들 편히 잘 수 있는 곳. 숨고 싶어 헤매던 세월을 딛고서 넌 무엇을 느껴왔는지. 하늘 높이 날아서 별을 안고 싶어. 소중한 건 모두 잊고 산 건 아니었나.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그대 그늘에서 지친 마음 아물게 해. 소중한 건 옆에 있다고 먼 길 떠나려는 사람에게 말했으면. 다시 돌아올 걸 알았지. 눈에 익은 이 자리 편히 쉴 수 있는 곳. 많은 것을 찾아서 멀리만 떠났지. 난 서 있었는지. 하늘 높이 날아서 별을 안고 싶어. 소중한 건 모두 잊고 산 건 아니었나.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그대 그늘에서 지친 마음 아물게 해. 소중한 건 옆에 있다고 먼 길 떠나려는 사람에게 말했으면. 다시 돌아올 걸 알았지. 손에 익은 물건들 편히 잘 수 있는 곳. 숨고 싶어 헤매던 세월을 딛고서 넌 뭘 느껴왔는지. 하늘 높이 날아서 별을 안고 싶어. 소중한 건 모두 잊고 산 건 아니었나.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지친 마음 아물게 해 소중 한 건 옆에 있다고 먼 길 떠나려는 사람에게 많은 것을 찾아서 멀리 떠나보면 알게 되는 것들. 그것은 바로 소중한 건 옆에 있었다는 것이죠. 떠나보고 돌아오면 알게 되었던 것들입니다. 떠나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것 아니었을까요? 여러분들도 눈에 익은 자리에서 지금 편히 쉬고 있으시지요. 서로의 지친 마음 아물게 하는 우리가 되고 싶습니다.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네, 이어지는 곡은 네, 신나는 노래입니다. 이정현의 노래 바꿔. 모두 제정신이 아니야. 다들 미쳐가고만 있어. 어느 누굴 믿어? 어찌 믿어? 더는 못 믿어. 누가 누굴 욕하는 거야? 그러는 넌 얼마나 깨끗해. 너나 할 것 없이 세상 속의 속물들이야. 이제 너를 믿어야 해. 내가 너를 배반한 건 너를 모욕했기 때문이야. 너의 가식적인 사랑. 날 다시 사랑하길 바래. 내가 다시 돌아오길 바래. 그렇다면 바꾸길 바래. 늦기 전에 날 잡길 바래. 한 여자의 지난 과거가 왜 용서받지 못할 일이야? 마음에 걸렸다면 처음부터 왜 날 사랑해? 모든 것이 변해버렸어. 예전의 나로 착각하지 마. 나를 버린 것을 후회해도 이미 늦었어. 사랑도 다 받고 거짓은 다 받고 세상을 다 받고 모든 걸 다 받고 네, 사이렌 소리와 함께 이정현의 의상과 무대가 인상적이었던 노래였죠. 새끼손가락과 부채, 그리고 구부정한 몸짓과 춤과 눈빛. 이 노래를 들으면 저절로 한쪽 발을 펴고 손가락 구부리며 신나게 몸을 흔듭니다. 모두 제정신이 아니야. 다들 미쳐가고만 있어. 다 바꿔. 계속해서 바꿔라 하지요. 무엇을 바꾸면 좋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과 다른 그 무엇을 찾아 헤매고 싶어집니다. 네. 아, 다음 곡은 클론의 노래를 준비해 봤습니다. 클론의 쿵따리 샤바라. 쿵따리 샤바라. 마음이 울적하고 답답할 땐 산으로 올라가 소리 한번 질러봐. 나처럼 이렇게 가슴을 펴고. 누구나 세상을 살다 보면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 그럴 땐 나처럼 노래를 불러봐. 기쁨과 슬픔이 엇갈리고 좌절과 용기가 교차되고 만남과 이별을 나누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고 마음먹은 대로 될 때도 있어. 다 그런 거야. 누구나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니까 다 그렇게 사는 거야. 희비가 엇갈리는 세상 속에서 내일이 다시 찾아오기에 우리는 희망을 안고 사는 거야. 마음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땐 하던 일을 멈추고 여행을 떠나봐. 바다를 찾아가 소리를 질러봐. 우울한 날이 계속 이어질 때, 그럴 땐 신나는 음악에 신나게 춤을 춰봐. 나처럼 이렇게 리듬에 맞춰. 누구나 괴로운 일은 있는 것. 한 가지 생각에 너무 집착하지 마. 그럴 땐 나처럼 툭툭 떨면서 쿵따리 샤바라 빠빠빠. 다리 샤바라 빠빠빠빠 너무나 괴로워. 누구나 괴로운 일은 있는 것. 한 가지 생각에 너무 집착하지 마. 그럴 땐 나처럼 툭툭 털면서 신나는 음악에 신나게 춤을 춰봐. 네, 춤 좀 추셨을까요? 네, 며칠 전에 TV에서 클론과 박미경이 이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신나는 리듬에 맞춰 강원래도 휠체어에 앉아 열창을 하고 춤을 춥니다. 노래가 끝나고 잠시 후에 강원래는 아내 김손과 아들 강손을 소개합니다. 구준엽, 강원래, 또 부인 김송, 아들 강선. 네,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그들의 모습은 아름답고 또 아름다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곡입니다. 네, 언니스의 맛지. 넌 내가 어떤 꿈 꾸는 것 같니? 넌 내가 어떨 때 멋있는 것 같니? 말해줘. 내가 또 움츠려 들려고 하거든. 말해줘. 자, 맘먹고 설쳐보자. 오늘 나 예쁜 거 맞지? 끝내주는 거 맞지? 있잖아. 넌 내 편 맞지? 나 오늘 미쳐버려도 되지? 있잖아, 나 오랜만에 물 만난 것 같아. 넌 내가 어디가 괜찮은지 말하면 뭐해, 뭐가 부족한데. 넌 내가 어떤 날 또 생각나는지 눈물 날 만큼 좋은 일이 있을 때 말해줘. 내가 더 조금 더 높이 더 날 수 있도록 자, 맘먹고 설쳐보자. 모두 우릴 봐. 우릴 보는 순간 모두 헉 하고 놀라. 진짜가 나타났지. 서로 다른 곳에서 하나로 뭉쳤지. 우리 너무 이쁘지. 맞지? 그래서 그런지 남다른 에너지. 걱정하지 마. 그냥 일단 들어와. 해치지 않으니까 같이 즐겨봐. 오늘 나 행복해 미쳐. 너도 지금 그렇지? 끝내주지. 이제 난 내 필에 미쳐. 딱 오늘 그냥 오늘처럼 살라고. 그냥 다시 주저하지 않으려고. 있잖아, 나 이제서야 날 만난 것 같아. 지금 들으신 맛진 노래를 부른 어니스의 프로 보셨어요? 서로 다른 분야에서 폼나던 그녀들이 또 다른 영역에서 땀 흘리고 노력하며 한국의 작품을 이뤄가는 모습들이 정말 멋진 감동을 주었죠. 아, 오늘 이 시간 노래를 신청해 주신 변화의 글쓰기 멤버들도 어니스처럼 서로 다른 직장맘들이지만 변화의 글쓰기라는 강좌를 통해 만났습니다. 바쁜 중에서도 매주 토요일마다 글쓰기로 자신과의 만남이 깊어져 갔던 시간들, 이제 그녀들의 변화를 꿈꿔봅니다. 있잖아, 나 오랜만에 물 만난 것 같아. 오늘 나 행복해. 너도 지금 그렇지? 이제 난 내 필레에 미쳐 그냥 딱 오늘처럼 살라고. 다신 주저앉지 않으려고. 있잖아, 나 이제서야 날 만난 것 같아. 더 조금, 더 높이, 더 날 수 있도록 마음을 먹고 설쳐볼래. 행복한 그녀들의 외침이 귓가에 맴돕니다. 항상 지금을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